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금지된 장면의 미시에 그 소녀는 그의 어린 연인 꼴레트를 위해서 십자가를 훔칩니다. 그리고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다시 묘지의 십자가들을 술에 하나 가득 싣고 꼴레트를 기쁘게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신부님 앞에서의 고해성사는 참 진지하고 또 용서받는다는 결론 때문에 어떤 따스함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따스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자동 고해 성사기가 등장했다는 외신 여러분도 들으셨죠? 마치 캐시카드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처럼 화면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또 화면의 지시에 따라서 적당한 버튼을 눌러야 한답니다.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기계는 용서한다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SF 영화들처럼 기계가 결국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건 아닌지 인간의 자리가 참 작게 느껴집니다. 영화 빌리티스의 테마에 가사를 붙인 The Second Time, 엘레인 페이지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뮤지컬 가수죠, 엘레인 페이지. 그 뮤지컬을 좀 들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곡으로 좀 대신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이텔의 봉준씨, 괜찮았습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사동에서 윤나연 양이 친구 진이 또 성원이 오빠와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무용시험 때, 그러니까 창작무용 때 저희가 사용했던 음악입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곡을 들려드리면 준비하시고 체조하십시오.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부르는 Turn the Beat Around.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김재용 씨 어떠셨어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일동의 지은선 씨, 하이텔로 서주영 씨, 심은영 씨가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곡 신청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파가니니 양상불이 연주하니까 이 Smokes in Your Eyes가 아주 다르게 들리죠. 영화 Always 중에서 Smokes in Your Eyes를 오늘은 파가니니 양상불이 좀 새롭게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남자가 임신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참 남자 중에서도 너무 남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강철 같은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임신한 배를 쑥 내밀고 멋쩍은 연기를 펼치고 있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됩니다. 바로 주니어죠. 헤스 박사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오는데요. 그는 의과대학에서 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즈음에 그는 안전한 임신을 보장하는 마술적인 약 개발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인 아브게스트 박사 역시 불임 부부를 위해서 수정 임신을 연구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결혼 생활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부인과 이혼까지 한 상태죠. 헤스와 아브게스트, 이 두 박사님이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대학 당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헤스 박사가 쓰던 연구실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옵니다. 난자 저온학 전문인 여의사 레딘 박사입니다. 크게 낙담하고 있던 헤스와 아보게스트의 두 사람은 약의 성공적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바로 헤스 박사의 뱃속에 수정란을 심는 것이죠. 자, 그 수정란은 헤스의 정자와 레딘의 난자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레딘 박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헤스는 아보게스트의 집에 머물면서 임신한 자신의 몸을 매일 체크합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고 그 와중에 헤스와 레딘은 사랑을 나눕니다. 자, 과연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의 주제가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패티 스마이스가 부릅니다. Look what love has done. 자, 사랑이 해놓은 짓을 보라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김효경 양,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오장훈 씨,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 일동의 김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 노래를 듣고 또 가사를 잘 들리진 않지만 막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요. 제가 좀 전에 이 곡목을 해석을 한 게 좀 심했다 싶네요. Look what love has done. 자, 사랑이 이루어놓은 것을 보세요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주니어 중에서 패티 스마이스가 부른 주제가였습니다. 이 주니어의 내용은요, 이게 앞에 보면 프랑켄슈타인의 새로운 탄생만큼이나 괴기스럽습니다. 뭐, 아기사 남자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게다가 입덧을 해대고 힘이 들어서 끙끙대는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동료 아보게스트 박사 역은 데니 드비토가 맡았는데요. 아이반 라이트만 감독, 또 데니 드비토,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 세 사람은 트윈스에서 함께 작업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니어는 트윈스의 속편 같은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또 레딘 박사 역은 엠마 톰슨이 맡았는데요.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엠마 톰슨의 배역이 참 재미있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맡은 헤스는 임신을 하고 나서는 정말 여자처럼 눈물도 잘 흘리고 또 직장에 나가는 친구들어 언제 들어올 거냐고 캐묻고 예쁜 옷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반면에 레딘 박사는 덜렁거리는 성격에 뭐 겉모양, 뭐 꾸미는 일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반 라이트만 감독은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바꾸기를 시도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 배우 중에서도 가장 남성스러운 그 근육질의 아놀드 슈왈츠네거에게는 임신을 시키고 좀 부드러운 외모의 여배우에게는 미적인 감각을 제거시켜서 그 역할을 바꿔본 거죠. 아무리 코미디라지만 그래도 이 아이반 라이트만 감독 조금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모습과 또 일에만 파묻혀 있는 엠마 톰슨의 모습. 현실성은 거의 없고 낭만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역할 바꾸기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영화 주니어는 좀 색다른 소재를 가진 평범한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니어에 삽입된 곡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서울 성동구 광장동에서 아껴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게 보내주신 박은진 학생, 또 충남 서천군 기산면의 노명주 씨, 대전 대덕구에서 유수정 씨, 그리고 정성이 가득한 카드를 보내주신 송영진 씨께 띄워드립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유태일 리더인 보노가 부르는 노래 I've got you under my skin. I would sacrifice anything, come what might, for the sake of holding you near. In spite of a warning voice comes in the night, it repeats and shouts in my ear. Don't you know, blue eyes, you never can win. Use your mentality, wake up to reality. But each time I do, just the thought of you makes me stop before I begin. 'Cause I've got you under my skin. Everything come what might, for the sake of having you near. In spite of a warning voice comes in the night, and repeats and it shouts in my ear. Don't you know, you fool, you never can win. Use your mentality, wake up to reality. And I do, just the thought of you makes me stop before I begin. 'Cause I've got you under my skin, and I love you when you're under my skin. 두 번째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눈앞에 드렸던 카드 모양을 본 제 동생이 여자한테 그렇게 촌스러운 걸 주면 어떡하냐고요. 여자의 마음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나 뭐라나 하면서 정말 그런가요 하시면서 서울 송파구 가라기동에서 원상균 군이 정말 두 번째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카드 정말 예쁘네요. 저번 카드도 좋긴 좋았는데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떤 건데요? 그 영화 볼 때 여자 주인공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여자의 마음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하이텔로 전민규 학생이 이상하게 저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은 안중에 없고 남자 주인공만 눈에 들어온다고 아무래도 정신과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주인공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둘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프랭크 시나트라와 유태의 리더인 보노가 아주 둘 다 그 음색이 아주 다른 사람들인데 함께 부르니까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I've got you under my skin. 영화 주니어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겨울밤이 연상이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근육질의 사나이들과 또 무예의 달인들이 등장하는 무술 오라 영화들이 참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은 장클로드 반담이 주연한 스트리트 파이터인데요. 그 장클로드 반담이 두 명의 스트리트 파이터와 TV 여기자인 춘리의 도움을 받아서 독재자에게 잡혀있는 63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이죠. 그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액션스타 장클로드 반담의 신작이기도 하지만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난 라울 줄리아의 마지막 출연작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홍콩 영화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콩 영화는 끊임없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편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은 도박 영화의 대가인 왕정이 감독하고 주윤발이 등장하는 도신2입니다. 그런데 이 도신2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화력이 이를 데 없습니다. 주인발을 비롯해서 양가휘, 오청년, 구숙정, 뭐 홍콩을 대표하는 스타들 총 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서 괜찮아요. 보통 홍콩 영화는 스타들이 총출총하는 영화치고 썩 괜찮다 싶은 영화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이번 영화는 어떨지. 그리고 또 한편의 홍콩 영화는 이연걸이 주연을 맡은 정몽운입니다. 이 정몽운은 71년에 이소룡이 주연을 맡아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것을 이연걸이 직접 설립한 그 정동제작유한공사에서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연걸의 정몽운이 됐죠. 개화기 무렵 일본에 머물던 진진에게 홍콩으로부터 스승의 사망 소식이 날아듭니다. 분노한 진진은 홍콩으로 건너가서 일본 무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중국 무인과 혈전을 벌여서 스승의 복수를 하죠. 자, 이 영화의 연출은 그동안 주성치 주연의 액션 코믹 영화를 만들어온 진가상 감독이 맡았습니다. 취권과 황비용 시리즈 등 정통 무술 영화를 만들어온 원하평 감독이 무술 감독을 맡았고요. 진가상과 원하평, 이 두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소룡 이후 홍콩 영화에서 정통 액션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이연결까지 가세해서 세 사람의 뜻이 합쳐졌으니 정통 무술을 마음껏 영화 속에서 펼쳐보자. 글쎄요, 과연 이연걸이 이소룡의 대를 이을만 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소룡의 정몽운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의 이동훈 씨, 정말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곡 어떻습니까? 조금 맨 첫 부분에 그 괴성, 이소룡만의 그 괴성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정몽운 중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올 연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초에 한국 영화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2일 동안 청룡영화상 수상작 상영축제가 열립니다. 장소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고요. 그 올해의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한국영화 6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24일과 25일에는 작품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또 26일과 27일에는 박종훈 씨가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장현수 감독의 게임의 법칙, 28일과 29일에는 최명길 씨가 여우 주연상을 받고 김홍준 감독이 신인 감독상을 받은 장밋빛 인생, 그리고 30일과 31일에는 정선경 씨가 신인 여우상을 수상한 장선우 감독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가 상영됩니다. 내년 1월 1일과 2일에는 한국 영화 최고 흥행상을 수상한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가 상영되고요. 3, 4일에는 대상을 수상한 정지영 감독의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상영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투캅스와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만 고등학생 관람 갑니다. 나머지 영화는 연소자가 볼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남 합천군 청덕면의 유현주 씨,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이혜영 씨,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강산애가 부르는 노래,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주제곡,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선택한 길 그냥 갈 수밖에 아마도 이상한 이 길에도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요즘 송년 모임이 연달아 있고 또 그 송년 모임마다 노래방을 꼭 가서 그런지 이렇게 가요를 들으면요, 이 곡을 내가 부를만한가 못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네요. 방금도 제가 그 생각했어요. 강산의 씨가 부른 너에게 나를 보낸다,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강릉의 하늘이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 세상에 그동안 저희가 벌써 100통이나 엽서를 보냈던가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도 노경환 씨가 아주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 노경환 씨 글씨체 참 좋아하는데 좀 자주 보내주시지. 그리고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에 얼마나 빽빽이 사연을 적으셨는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번에 친구들과 산사에서 보낼까 논의 중에 있다고 하셨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빠삐용의 테마를 프랑크 보세락단이 연주하는 그 곡, 그리고 또 안나 이야기의 테마로 쓰인 형사의 주제곡 시노메모로, 자, 죽도록 사랑해, 이 곡은 하이텔로 민철우 씨도 신청하셨죠.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윤영 양. 코수술 받는 거, 비염 때문에 코수술 받는 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안내 이야기 중에서 시노맨으로 좋지요? 클로드치아리의 연주도 역시 좋았습니다. 어머니 생신과 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하루 차이네요. 참 어머니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 두 번 받을 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몰아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동안 그럴 계획이에요. 제 생일과 그 또 연말과 또 결혼기념일은 좀 띄워놓을 계획입니다. 제 경기도 부천 원미구 상동의 조윤정 양,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헐리우드 영화음악 CD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곡도 함께 들어주시죠. 하이텔로 박원식 씨, 또 류보은 씨, 한림대 환경학과의 박재우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그 칼리토, 알파치노가 그 게일, 그 연인 게일, 에밀러든가요? 에밀러가 이 역을 맡았는데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밤중에. 근데 아파트 그 고리가 걸려져 있죠. 게일은 문을 조금만 열고서는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 나를 만나보고 싶으면 그 고리를 끊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중간에서 옷을 벗죠.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 여하튼 칼리토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빌리 프레스톤이 부르는 You Are So Beautiful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저는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was asleep. Oh. Well, can I come in? I bought you some cheesecake. I don't like cheesecake. You wouldn't have buzzed me up, Gail, if you wasn't going to let me in. I'm saying no. I'm too old for that. Oh, that's too bad. If you can't get in, you don't get in. Oh! Thank you.